HUBS 스포츠 전성시대 지금은 스포츠 전성시대 극적인 골인의 순간 주심의 휘슬 소리 확신에 찬 선수들이 외치는 포효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지 않나요? 내가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도 아닌데 이렇게나 몰입이 되고 황홀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종목 할 것 없이 응원석에선 나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울고 웃는 스포츠가 정말 신기합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엔 그런 감동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주제는 배구 로컬 룰, 어디까지가 공정한가입니다. 오랜 시간 해외 리그에서 활약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를 분노케 한 그 로컬 룰이 뭔지 벌써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 바로 인천 계양체육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 V리그 2021 시즌 1위를 다투던 신흥 라이벌 2위 GX칼텍스 그리고 1위의 흥국생명 두 팀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이날의 경기는 양팀 팬은 물론이고 선수들마저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팽팽한 대결 구도를 이뤘는데요. 아직 새 외국인 선수가 선발로 합류하지 못한 흥국생명 그리고 팀 내 부동의 에이스 강소희 선수를 더불어 한수지, 신인대어 김지원, 권민지 선수가 줄줄이 부상을 입은 GX칼텍스 팀입니다. 흥국생명은 아웃사이드 히터의 이재영, 김연경, 아포지 스파이커 자리에는 외국인 선수를 대신해 김미연, 미들블로커의 이주와 김세영, 리베로 도수빈, 세터 이다영 선수로 시작합니다. GX칼텍스는 왼쪽에 이소연과 유서연, 오른쪽에 러츠, 중앙에 김유리, 문현아, 리베로 한다에, 세터 안혜진 선수로 스타팅 라인업을 구성합니다. 서브권을 가져간 흥국생명, 휘슬이 불린 후 김연경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이소영의 정확한 리시브, 본인이 받고 직접 때립니다. 그러나 강한 스파이크에도 김미연 선수의 블로킹으로 첫 득점은 흥국생명에게 가네요. 신장 177cm로 A코트 내 최단신인 김미연 선수, 연이은 블로킹을 철벽같이 잡아내는 걸 보니 배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순조로웠던 흥국생명의 시작과는 달리 GS는 치고 나아가며 첫 세트를 따냅니다. 2세트 초반 기세는 1세트와 같이 흥국생명이 잡습니다. 갈수록 길어지는 랠리 신들린 딕으로 계속해서 공을 살려내는 GS가 있는가 하면 세심한 플레이로 리베로를 완전히 따돌리는 데에 성공하며 결국 점수를 따내는 흥국생명입니다. 3세트 역시 앞서 나가는 흥국생명. 김연경이 쳐내기 기술을 쓰며 10대 5까지 벌어진 점수차. 그러나 차상현 감독이 공격자 터치아웃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이는 공격자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어 점수는 9대 6으로 정정됩니다. 저기 김연경 선수는 내 손에 안 맞았다며 주심에게 거센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심은 판독 결과를 내세우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원동력이 된 것인지 다시 한번 투지가 불타오릅니다. 3세트는 25대 21로 가볍게 흥국생명이 가져간 뒤 4세트에서 두 팀 간의 시속 게임은 이어지다. 결국 흥국생명이 먼저 3세트를 가져가며 경기를 끝냅니다. 이번 경기 흥국생명의 승리 비결은 다름 아닌 조직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격 성공률 50%의 GS, 러츠를 상대로 고른 득점을 만들어낸 선수들 각각의 밸런스와 호흡이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배구가 팀 스포츠만큼 개개인의 능력치와 높은 점유율보다는 이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작용이 핵심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경기였네요. 3세트 경기 중 김연경 선수의 거센 항의가 기억나시나요? 결국 주심은 옐로카드를 부여하고 박미희 감독은 흥분한 선수들에게 경기력으로 이기면 된다. 경기 다 끝나고 항의하면 된다라고 다독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화나게 한 걸까요? 바로 로컬룰과 국제룰의 차이입니다. 스포츠의 경우 국제기구가 원래 규칙의 기준이 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로컬룰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해외리그나 국제대회에서는 공격자가 상대편 블로커의 손을 의도적으로 닿게 해 공을 라인 밖으로 쳐내는 기술을 사용했을 때 이를 100% 공격자의 득점으로 간주했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활약해온 김연경 선수에게는 이를이 익숙했고 그런 블로커 터치아웃을 노린 공격 시도였던 것이죠. 국내 리그 역시 과거에는 마찬가지였으나 2008년 촬영 기술의 발달로 비디오 판독이 가능해지자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공이 마지막에 닿은 선수가 누구인지 가려내 마지막에 공을 만진 선수의 실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배구에서 공이 손이 닿은 채 라인을 벗어나면 공격자의 득점이 된다는 터치아웃 룰에 충실함의 말이죠. 오랜만에 국내 리그에 복귀한 김연경 선수가 해당 사실을 간과한 건 사실이나 로컬 룰과 국제 룰과의 간극이 때론 경쟁력에서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해당 논란이 커진 이유이죠. 계속해서 언급되는 천액기 공격은 블로킹을 뚫기 힘들 정도로 상대편의 높이가 높다고 생각됐을 때 시도할 수 있는 고난이도 기술인데요. 이런 수준급의 기술이 국내 리그에선 위험성이 높다면 선수들은 국제 경기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격 기법을 연마하지 못한 채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한일전 마지막 듀스에서 경기를 승리로 이끈 박정하 선수의 천액기 공격 역시 국내 리그였다면 실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머리 아픈 사실은 2018년엔 국내 대회 VNL 남자부 경기에서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로컬룰과 동일하게 마지막 터치를 기준으로 득점 여부를 가려낸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둘 간의 혼동은 물론이고 국제룰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이 매번 다양한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빈번합니다. 국제배구연맹에선 각국 선수들이 경쟁력 있는 경기력을 자신있게 선보일 수 있도록 명확한 룰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 점,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의 한 점이 선수들에게 다가오는 무게감은 확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들에게 배로 다가오는 부담감, 이 가운데 일관된 경기 규칙만이 이들로 하여금 더욱 자신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플레이가 우리 관객들에게 쾌락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 경기에서의 획일적인 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네요. 9월 7일 목요일, 오늘은 V리그 경기 중에 항의를 시작으로 논란이 된 로컬룰과 국제룰 사이의 간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해 아쉽지만 스포츠 전성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해설의 윤지유, 캐스터 배윤, 엔지니어 윤리경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UBS